속까지 따뜻해지는 제니의 음악 카페.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를 때, 그리움이 묻어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악 카페가 문을 엽니다. 7월 29일 금요일 오늘 명현 씨와 또 함께하는 날이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포 플러스. 그리고 오늘은 페스티벌. 네. 네. 김명현 돌아왔습니다. 네. 한 주 쉬고 이렇게 돌아오니까는 또 느낌이 다르네요. 달라요. 한참 못 본 것 같기도 하고요. 되게 오래 못 본 것 같죠. 네네네. 어떻게 그 출장 가셨던 일은 잘 하셨고요. 휴가. 휴가. 휴가. 네네네네. 네. 우리는 휴가라고 부르고 일을 하러 갔다. 네. 네. 시간이 또 이렇게 텀을 두고 갔다 오니까 또 생각도 정리되고 이렇게 바깥에서 보니까 좀 객관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돌아오니까 또 똑같은 것 같아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지만 또 이게 만약 그때 이게 내 집으로 돌아온 것 같네? 라는 느낌이 들면은 네.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바라봅니다. 네. 오늘도 행사를 여러 개 들고 왔어요. 네, 네네. 들고 왔고 이제 다양하게 이제 오늘도 준비한 그 이런 분야가 연극 쪽도 있고 공연도 있고 네네. 그리고 야외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하네요. 또 골고루 준비돼 있으니까요. 네네. 한번 쭉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요거를 한번 해봐야겠다. 네네. 또 하는 거 있으시면은 자세한 정보 또 더 찾아서 한번 참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은 왠지 방학도 끝났고. 음악을 먼저 듣고 가고 싶은데요. 네, 이제 네. 아이들을 이제 학교로 보내고 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다가 방송을 들으신다라고 네. 하면은 그럼 일단 막 이렇게 신나는 음악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페스티벌에 어울리는? 페스티벌에 어울리는 네. 엄정화의 페스티벌. 와, 진짜 옛날 생각 나는데요. 어우, 와. 머리를 붙들고 막 흔들고 있었어요. 계속 흔들면서. 정말 페스티벌에 네. 어울리는데요. 어우, 좋아요. 멋졌어요. 네, 네. 네. 그러면, 가끔 이렇게 좀 약간 지난 노래를 이렇게 들어도 네. 마치 그 지금 만들어진 음악처럼 맞아요. 느껴질 때가 있어요. 최근 음악처럼. 네, 이게 낯설지 않고 우리만의 기분일까요? 그게 어떤 시가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은 가고 나는 남는다. 아~ 네.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 맞을까요? 네, 딱 맞아요. 네. 지금은 2016년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나는 남아 여전히 난 2010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 빨리 행사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네. 네, 행사로 돌아가서. 많으신데? 네. 네. 자, 첫 번째 행사는 연극이에요. 아, 연극. 네, 연극이요. 이게 한국말로다는 이미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이라고 네네. 이미 한국에서도 소개된 소설책이에요. 네, 맞아요. 네, 소설책인데 이거를 여기서도 연극화돼가지고 The Curious Incidents of the Dog in the Night Time. 원제죠? 네, 네. 원제는 이 원제로 해가지고서 연극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네네. 책으로도 어느 정도 히트를 쳤고 맞아요. 그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가 아니죠. 이제 미국에서도 브로드웨이에서 이미 굉장히 성공한 네, 이런 공연이었고요. 이게 이제 뉴질랜드에서도 이제 이렇게 소개돼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아, 언어가 자유롭다면 진짜 보고 싶네요. 이게 자폐증을 가진 분이 주인공 네, 자폐증을 가진 어린아이가 15살짜리로 나오죠. 그 어린아이가 그냥 자기 집과 언제 어렸을 때 이런 엄마를 어렸을 때 잃고 나서의 네. 그 공허함 뭐 이런 것만 갖고 쭉 살다가 우연찮게 옆집에 이제 개가 네, 이제 맞아요. 죽는 걸 보게 네, 되면서 네.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제 자폐증을 갖고 있지만 이제 수학이라든지 이런 어떤 추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아이이기 때문에 네, 수학 물리인가 네. 뭐 잘한다고. 네네네. 네,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인물이 또 셜록 홈즈. 저도 네. 좋아하는데. 아, 셜록 홈즈가 최근에 그 TV 시리즈 때문에 네, 더 네. 이제 부각이 됐죠. 네, 이제 그러면서 이 사건을 쭉 해결해 나가는 과정. 네, 네. 그 과정이 이제 소개된 그 연극인데요. 아. 이게 한국에서도 작년 12월에 이 공연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굉장히 그렇죠. 지금의 이제 어떤 하이테크놀로지 기술하고 좀 접목을 시켜서 굉장히 화려한 무대로 만들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유튜브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네, 네, 나와요. 네. 이제 막 그 무대에서 뭐 밑에서 네네. 주인공이 올라온다든지 네네. 뭐 그리고 이제 정말 화려한 조명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쭉 보여줬었죠. 이 공연이 이제 요번에 뉴질랜드에서 진행이 되고요. 이제 쭉 그 7월 21일부터 이미 시작이 됐어요. 아, 그래요? 시작돼서 이제 공연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오늘 날짜 이후로다가 이제 진행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29일 날 네. 이제 저녁 8시 공연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30날, 31일 그리고 뭐 8월 2일 이런 식으로 계속 공연이 진행돼서 마지막에 8월 14일 일요일까지 네.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네. 저녁에만 있군요. 주로 이제 오후 저녁 때 네.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고 그러네요. 그 공연이 저녁 때 뭐 예를 들면 일정 시간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오후 2시에 하는 날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날은 또 다른 요금으로다가 또 이 공연을 또 즐길 수 있고요. 다른 시간대로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가 시간 다양한 시간과 다양한 날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요 표는 이제 그 요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네, 네. 보시고 저희들이 이제 그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장소는 같아요? 장소는 모두 한 장소예요. 아, 그 아우터 광장 옆에 있는 큐 시애틀에서 아,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네. 그쪽 근처에 혹시 가실 일이 있거나 아니면 물론 시티면은 서쪽이 됐든 남쪽이 됐든 네, 북쪽이 됐든 네. 이제 접근이 좀 쉬우시죠. 네. 네. 그래서 한번 공연을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요거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이제 내용 자체가 약간의 이런 강한 언어들이 좀 나오고 네,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연인과 함께 네. 또는 이제 그 부부가 함께 네. 이렇게 한번 즐겨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부부의 약간 그 과거 뭐 이런 거를 보는 약간 그런 거라서 그럴 것 같아요. 네네네. 아 그리고 뭐 일단 그 입장료는 그 자리에 따라서 약간 다른 가격이 네. 있고요. 또 시간대에 따라서 약간 다른 가격이 있는데 이제 어른 같은 경우는 54불에서 59불 사이에 네. 지금 입장료가 이제 형성돼 있으니까는 일단 미리미리 이제 시간 알아보시고 그 시간대별로다가 이제 가격 알아보시고 네. 그렇게 하고 예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공연 참 보러 가본 지가 얼마나 됐는지요? 제가 한국에 있었다면 갔을 텐데 이게 참 언어의 장벽이 너무 높아요. 이거는 가서 잘 못 알아듣더라도 이제 주무실 것 같지는 않은 게 이미 대략적인 내용은 여기저기서 막 들으셔서 네, 아시는 맞아요. 것도 있고 또 정말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인터넷에서 시나시스 정도만 알고 가셔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네. 그리고 이 소설책을 또 읽어보셨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네네 맞아요. 이런 내용이었어? 이거를 영국으로다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또 만들어줄 수 있지? 이렇게 접근하셔서 보시게 네네. 되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언어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마음이 문제네요. 마음의 벽이. 마음의 벽이 문제예요. 허물으세요. 허물고. 네, 허물세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네. 하여튼 이제 마음의 그 벽이 이렇게 있는 분들을 위해서 부드러운 음악으로 제가 네네. 일단은 그 분위기를 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요 주인공이 좋아했던 그 캐릭터가 그 셜록 홈즈였는데요. 네. 제가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느낌을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그 뮤지컬이 있었어요. 셜록 홈즈에 대한. 아. 네, 거기서 그 테이라는 가수가 이 주제곡을 불렀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그 테이의 시작됐어라고 하는 노래를 한번 가져왔어요. 네.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네네, 테이의 시작됐어. 시작됐어. 널 만난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작은 떨림이 나의 목소리로 말하고 웃고 마음으로 숨을 쉰다 더들려줘 이 꿈이 깨지 않도록 날 웃게 하던 그 노래 다른 이름으로 살아도 좋아 너를 통해 숨을 쉰다 너를 위해 널 위해 언제까지 너 하나만을 위해 사라진다 해도 시작됐어 이미 정해진 이야기 뒤돌아볼 필요 없어 써왔던 대로 그대로 쓰면 돼 그러면 돼 너를 위해 널 위해 언제까지 너 하나만을 위해 너를 위해 널 위해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해도 굳어진 너의 흔적들 아픔은 느리게만 녹아 너 하나만을 위해 아, 이 뮤지컬 딱 그 음악이네요. 네네네. 뮤지컬에서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부르면은 이거를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분들한테 어떤 사랑의 세레나데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노래를 잘 불러야 돼요. 현실과, 현실과 열정 사이. 예, 그 괴리감을 메꾸려면 아, 노래를 잘해야 돼요. 아, 뮤지컬 진짜 보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이렇게 청혼을 할 때 네. 노래를 안 불렀어요. 그럼 말로? 아니요, 아니요. 피아노로만. 어, 아, 진짜요? 네네. 피아노 네네. 치는 남자예요? 아, 아 그때 바빴어요. 네. 아, 그렇게 시작되셨네요? 네. 네네네. 네네. 그러니까는 저같이 노래를 못하는 분들은 피아노를 치세요. 그러면 돼요. 다음은 네. 전시회 소식입니다. 네. 네, 고레로 마이 고레로 아투라는 아, 제목으로 설명이 필요하나요? 네, 이거는 마오리족 언어인데 저도 이제 몰라서 이제 사전을 찾아봤어요. 어. 그러니까는 일단 요 문장의 대략적인 의미는 오늘을 이야기하고 다시 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아, 그런 뉘앙스로다가 이제 느껴지는데요. 네네. 이게 아트예요. 일단 아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시회고 네네. 그게 또 특히 이제 이렇게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그 공예품에 대한 그 전시회이기 때문에 아. 아마 그게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쭉 만들어 왔고 그 기술을 통해서 오늘을 만들고 다시 또 미래까지 이렇게 네. 전수해 간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마오리 전통 뭐 관련된 거예요? 네네네. 전통 일단 이 이쪽에서 쭉 만들어지고 있는 네. 그 전시 물론 많은 분들이 많은 형태로다가 이제 아트를 만들겠지만 이미 오랫동안 이 오클랜드 박물관과 이제 네. 관계를 맺었던 여러 이제 그 작가들 분 중에서 좀 유명한 분들을 한 두세 분 모아서 아. 이렇게 이제 전시회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요 전시회가 이제 오클랜드 박물관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네네. 박물관에서 진행이 되고요. 네. 박물관에서 진행된다면 이미 여기서 살고 계신 분들은 아하 공짜군 이제 아실 거예요. 그렇죠. 풀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가보실 만한 네.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이게 전시회만 진행이 된다면 네. 사실상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네, 뭐 네. 박물관 솔직히 맨날 가는데 뭐 이렇게 그렇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예,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또 일부러 가지고 아, 왔어요. 예. 그 다른 부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미 이제 이 시작이 돼서 쭉 매주 그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작가분이 오셔서 자기 작품에 대해서 직접 아. 소개하는 자리라든지 아. 아니면 이 전시회를 쭉 준비를 했던 큐레이터가 네네. 와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한다든지 아. 그리고 중고 또 다른 날에는 직접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든지 아, 그래요? 네, 이런 행사가 매주 진행이 돼요. 매주 진행되고 그 시간은 약간씩 다른데요. 대체로 목요일 날 이제 진행이 쭉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내고 낮에 잠깐 이런 좀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가셔서 이렇게 설명도 들어보시고 네네. 경험도 해보고 오신 건 괜찮을 것 네네. 같고요. 차도 한잔 하시고 가서 네네네네. 친구들하고 네 좋겠는데요. 그, 좋아요. 네. 그리고 특히 그 언어로 인해서 마음의 장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걸 통해서 각각 이제 키위 분들의 영어도 네. 이렇게 접하고 네. 아까 허물고 이제 가야 되겠네요. 또 가보고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쭉 진행된 행사의 연장선상으로 8월 네. 4일, 네. 8월 11일 그리고 8월 18일, 25일, 9월 달까지 이렇게 행사가 쭉 진행이 되고 시간대는 대체로 11시에서 뭐 2시 사이도 있고요. 네. 오후 1시에 시작되는 타이밍도 있으니까 그거 이제 시간 잘 확인하셔서 어, 네. 요 시간대쯤이면은 내가 한번 가볼 만한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네네. 가서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어, 네. 이게 단순히 전시에 돼 있는 거를 보고 그렇죠. 어 이런 게 있네 해놓고 자기적 개인적인 어떤 이런 느낌만 가지고 돌아왔을 때 네. 하고 직접 만든 사람이 그렇죠. 또는 이 전시회를 준비했던 사람이 아니면 이걸 만드는 걸 직접 자기가 경험을 해보고 왔을 때 하고 남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기억이 맞아요. 확실히 달라요. 네, 네 그러니까는 그 과정을 딱 보면 그냥 딱 결과만 보는 것보다 훨씬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니까 그럼요, 그럼요. 네, 애착도 가고. 네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네, 한번 네. 이렇게 예술을 마치 이제 이렇게 설명 듣듯이 한번 이렇게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시간이겠어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아트 쪽, 특히 이제 뭐 유리 비즈 뭐 이런 부분들이 아. 이제 많이 사용되는 공예고 하니까 네, 제가 네. 이런 또 비슷한 이제 네. 그 내용을 갖고 있는 노래를 하나 들고 왔는데. 네네. 어떤 걸까 궁금해요. 아, 이분은 제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네. 지지난주에도 한번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가수분인데요. 그 프랭크 시나트라. 아, 좋아하죠. 네네네. 그분의 노래 하나 또 제가 들고 왔어요. 네네. 네, Bubbles, Bangles, and Beads. 와, 네. 빨리 들어야 되겠는데요. 네, 네.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들썩들썩? 네, 그렇죠. 아니 그 느낌하고 약간 달라요 그거는. 아 이거는 이거는 민요인가요? 어, 약간 그 느낌이 아니고. 아 네네네. 발이 경쾌하게 이게 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 그냥 좋은 목소리로 만족하라고 했죠. 아, 제가 이렇게 가수 얘기를 이렇게 쭉쭉 한 이유가 네.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릴 이 가수가 가수는 아니죠. 정확히는 이제 쇼가 네. 일단 가수에 관계된 거라 그랬어요. 이게 저희들이 어떤 쇼라고 하는 이 공연이라고 하면은 네네. 일단은 그 가수들을 이제 가서 보고 뭐 네. 이러는 부분인데 가끔 이제 이런 좀 다른 좀 색다른 쇼 같은 게 이제 또 준비되는 경우가 있죠. 네. 예전에 마이클 잭슨이 이제 이렇게 작고 한 다음에 그런 쇼가 있었고요. 마이클 잭슨 쇼 있었죠. 이번에 준비된 거는 위트니 휴스턴. 아. 네, 위트니 휴스턴의 그 30년 가수사, 이 네. 가수를 하는 동안에 그 만들었던 그 수많은 명곡들, 그 노래들을 네, 네. 가지고 위트니 휴스턴이나 더 그러니까는 앞에 그래도 더를 붙이는 거죠. 더 아. 위트니 휴스턴 쇼라고 하는 네, 네. 예. 이 쇼를 네. 이제 뉴질랜드까지 이렇게 지금 가져와서 공연을 아. 하게 됐어요. 그럼 누가 오는 거예요? 요 가수를 이유 지금 이제 위트니 휴스턴이라고 하는 가수라고 어떻게 보면 외모도 되게 비슷하고 네. 목소리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전 개인적으로 느끼는데요. 네. 그 벨린다 데이비스라고 아. 네. 이분도 목소리가 아주 어마어마하죠. 아. 네네네 목소리를 통해서 네네. 네 다시 이 위트니 휴스턴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공연이 다시 느낄 수 있는 네네네 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눈 감고 들으면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네. 막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위트니 휴스턴에 대한 그런 어떤 이런 다시 한 번의 그 저희 기억도 떠올리고 네. 네. 그리고 그 노래들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네네. 그때 당시도 또 회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 이제 준비되어 아, 있습니다. 참 아쉽게 떠나셨죠. 네. 아, 이게 안 좋은 이야기도 너무 많았고, 뭐, 그렇게 또 뭐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다 보니, 네,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는 많지만, 노래는 뭐. 일단은 네. 그 노래는, 네. 예, 저희가 그 당시에 그렇게 뭐 여기저기서 막 들었었던 그 노래는, 네, 네. 저희한테 그 즐거움이 됐던, 그게 또 어떤 사랑이 됐던 맞아요. 남아있는 거죠. 그 아, 기억으로 맞아요. 노래를 이제 저희들이 접한 게 더 네.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한국 사람이란 뭐 영화에서 그때, 네. 이미 네. 그 보디가드라는 네. 영화에서 어우 진짜 멋있어요. 열광이었어요. 그때 그 영화 한번 보고 와서 네 맞아요. 그 노래 가사 하나도 모르면서 계속 입안 엔다 엔다 예 이러면서 개그 소재로도 많이 이용됐지만 네, 네. 엄청나게 했었죠. 자, 요 공연이 지금 8월 11일 날 아, 네. 네, 8월 11일 날 준비돼 있고 네, 네. 제가 그 요 8월 11일 날 공연이 있는데 미리 네. 이렇게 지금 소식을 가져온 이유가 미리 예약을 하실 경우에 네. 이 약간의 그 입장료 같은 게 이제 할인되는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네. 제가 들고 왔고요. 이 어른이 지금 69불 그리고 6분 이상이 그룹으로 갈 경우에 64불 그리고 13세 이하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네. 30불 네, 이렇게 요금 입장료가 이제 책택돼 있고요. 네. 만약 일찍 저희들이 이제 부킹을 할 경우에는 네. 얼리버드 가격으로 69불짜리로 59불에 사실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는 네, 혹시 뭐 본인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네, 그 분위기를 느끼면서 네네. 그 노래를 현장에 듣고 싶다. 그럼요. 네네네 하는 분들은 이 공연을 한번 가셔서 저녁 시간이거든요. 저녁 8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 반까지 공연이 예정되어 네, 있으니까. 늦은 공연이군요. 예, 늦은 공연이에요. 그래서 저녁 딱 드시고 이제 가셔서 네. 한번 공연 즐겨보시는 것도 네네.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요. 이 공연이 요 타카푸나에서 진행되거든요. 아, 시티가 아니고 타카푸나에서 하는군요. 네네네. 타카푸나에 있는 그 브루스 메이슨 센터에서 네네. 공연이 진행이 돼요. 네. 그러니까는 가까이 계신 분들 네네. 이제 저녁 때 또 색다르게 한번 공연 이렇게 즐기고 싶은 분들 한번 가셔서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번에도 역시 다양한 공연 소식이 전해지고 있네요, 지금. 아, 그럼요. 그럼 네. 이것도 재밌어요. 정말 행사 많아요. 저한테는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요. 네. 요 행사를 제가 소개해 드리면서 네.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노래? 예. 위트니 휴스턴 노래 중에서 뭘 틀까? 뭘 틀까? 많죠. 아, 너무 많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결정한 게 이제 네. 저희 스타트를 이제 댄스곡으로 끊었고, 네. 예, 그 뒤에 두 곡을 잔잔하게 갔으니까. 다시 띄워요. 자, 다시 졸고 계신 분들 깨워야겠죠? 네네. 네. 다들 다시 한번 이렇게 어깨 한번 들썩들썩 하시라고 네. 댄스곡 준비해 봤어요. 네. 네. 위트니 휴스턴이 불렀었던 I wanna dance with somebody. 예. 준비할까요? 네. 네. 한번 들고 오시죠. 네. 아, 이게 옛날 곡이죠. 젊었을 때 휘트니스 아, 휘트니스 그러세요? 네네네. 아, 기억이 안 나요. 전 너무 어렸었기 때문에. 이러시면 안 되죠. 나, 네. 당황스럽네요. 아, 네네. 어, 초등학교 때 내가 그걸 봤나? 아, 그러세요. 아, 네. 아니, 요 제가 노래를 또 소개해 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공연에서 네. 이제 쭉 이런 노래들이 나옵니다라고 이게 소개한 거에 가장 첫 번째 노래거든요, 이게. 아. 예. I wanna dance with somebody를 포함한 네. 여러 가지 노래가 나온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다가 네. 제가 아까 이걸 소개하면서 네. 한 가지 살짝 빠뜨렸던 그 소식이 하나 있어서 이걸 넣어드릴까 이제 하는데요. 네네. 이게 이 행사를 좀 주최를 네. 그 카운실에서 이제 하고 있는 그 Our Auckland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사이트 담당자한테 네. 본인의 연락처 그리고 약간의 사연 이런 걸 적어 보내실 경우에 다섯 커플에 대해서 무료 티켓을 보내준답니다. 전 이런 행사를 막 하고 싶은 욕심이 나네. 네네네. 우리가 이게 그 본인이 굉장히 운이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네네네. 이렇게 뽑기 가서 그냥 지나가다가 뽑기에 그 동전 하나 넣었는데 막 그냥 이따시마는 막 아이템 막 뽑히고 이런 분들. 네네. 그런 분들 이렇게 운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네. 그래서 뽑히시면은 네, 또 본인한테 두 사람 커플 티켓이라고 하니까는 네네 더블 티켓이니까는 이제 둘이 갈 수 있는 티켓이 온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냥 내고 가실 때 69불. 네. 네네네. 작은 그러니까 돈 아니죠. 작은 돈 아니죠. 네.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무료로 하면은 굉장히 좀 좋은 그리고 네. 또 자기한테 오 올해 나는 운이 좋았어라는 느낌으로 가실 수 있을 테니까 네 한번 이 저녁 나이트 쇼를 즐기시고 싶은 분들 네. 이렇게 한번 이런 도전도 통해서 한번 또 흥미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직접 본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직접 들을 수 있는 현장 네.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네. 뭐 네. 가시기 전에 이렇게 한번 조사해 보시면요. 네. 이 벨린다 데이비스라고 네네. 하는 분의 그 목소리가 아, 왜 이분이 이 위트니 휴스턴을 대신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지 아실 거예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네. 이제 실내에서 네. 이제 하는 소식을 좀 많이 전해드렸어요. 이제 공연이다, 뭐 이런 이 전시회다. 그렇죠. 자 이제 바깥으로 나가시죠. 역시 다양하게 네, 나가야죠. 네네. 네네. 비만 안 오면 아니 비는 살짝 내렸던 여기 나가더라고요. 네네, 네 맞아요. 나가시죠. 네 다음 행사 제가 이제 두 가지 행사를 더 소개해드릴 텐데요. 네. 그 중에 첫 번째 행사, 이 두 행사도 다 한 기관에서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아. 그 Out and About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이제 준비한 행사인데 네. 첫 번째가 Frames and Pathways Walk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Frames라고 하니까는 유모차? 뭔 소리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아기가 있는 엄마들이죠. 아기 있는 엄마들이 이제 모이셔서 네. 이제 일정 거리를 이렇게 쭉 같이 산책하듯이 이제 걸으시고 끝나고 나서 이제 약간의 다과를 하면서 이제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예요. 유모차 부대네요. 유모차 부대. 한국의 그 치마 아빠란 무대가 있었어요. 여기 유모차 무대. 막 네. 여기는 한 손으로 유모차 끌면서 막 뛰잖아요. 여기는 정말 조깅을 유모차랑 네. 같이 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네, 네. 네네. 그게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막 머리가 멀며 익숙해집니다. 처음만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뛰고 뭐 이런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 없는 게 가볍게 산책하는 거고요. 근데 다만 위치가 네. 이게 약간 남쪽이에요. 아 그래요? 예, 남쪽에 그 파쿠란가 쪽이거든요. 호익 쪽 그쪽이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이쪽 남쪽에 시티 네네. 쪽이나 이제 남쪽에 이제 사시는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고요. 행사에 참가하는 거고요. 참가하는 비용은 일단 무료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 부담은 없지만 일단 거리 때문에 네. 이제 노스 쪽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가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요 행사가 지금 이제 두 개의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앞에 7월에 있던 행사는 이미 끝났고요. 네. 7월 20일 날 행사가 끝났고 이제 8월 17일 날 이제 수요일 날 행사가 지금 네, 남아 있어요. 네, 지금 같이 이렇게 걷는 행사가요. 네, 네, 네. 남아 있으니까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12시 사이까지 진행되는 행사니까요. 이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막내 이제 아기 뭐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한다든지 네. 뭐 아기가 하나밖에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그렇죠. 시간 맞아 나가서 이제 여기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산책을 맞아요. 즐기고 어떤 이야기. 여기도 육아에 대한 관심은 또 지대하죠. 그렇죠. 네.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거. 나누고 네. 어떻게 키워가는지. 궁금하시면. 네네. 궁금하시면 한번 참가하셔서 여기 분들만의 이제 또 그런 생활도 그렇죠.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애기하고 네. 집에만 있지 마시고. 네네. 그리고 혼자 막연히 그냥 유모차 끌고 나가서 걷기에는 다소 지루할 때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까운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시게 되는데 네네. 요 걷기 행사는 약간 이렇게 말할까 차들이 많지 않은 이제 이렇게 바닷가를 따라서 걷는 코스거든요. 네네. 일단 스타트가 그 로터리 워크웨이라고 이 호익 서쪽 네. 중간에 있는 이렇게 튀어나온 안쪽 살짝 들어가서 나와 있는 그 만 그쪽에서 이제 아. 공원에서 출발을 하니까요. 네네.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다과 살짝 즐기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는 행사라고 합니다. 네, 가볍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뭐 앞서 이걸 가지고 행사를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매년 이렇게 진행되는 행사예요. 아. 그것도 1년에 2번 이상 해서 이제 따뜻할 때도 한번 가고 이렇게 가는 행사니까 네, 네 이렇게 한번 이런 것도 한번 기억해 보신 것도 결국 이 뉴질랜드라고 하는 그 생활에 자기를 녹여넣는 그렇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문화를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어요. 네. 네. 아이고 또 이렇게 숨가쁘게 쭉 네. 제가 소개를 하면서 네. 노래 하나 또 듣고 가야죠. 네. 어울리는 음악이. 네. 어울리는 음악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네. 그렇지 좀 이상 너무 좀 무겁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요거 노래를 제가 얼마 전에 아이들이 듣고 있는 걸 보고서 이렇게 지나가다 듣고서는 아우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 그래요? 물론 이제 제목은 엄마가 딸에게예요. 아~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저는 아들이기 때문에 어 너랑 무슨 상관인데 뭉클해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결국은 부모가 자식한테 갖는 마음에 대한 그 내용이 가사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듣고 있었다고요? 네, 애들이 오. 그게 이제 어떤 한국 방송에서 요게 이제 공연 어떤 그 경연곡으로다가 나온 아. 거를 애들이 이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 보고서는 제가 아, 이 노래를 한번 꼭 방송에서 소개하고 싶다 했는데 마침 이렇게 엄마하고 엄마, 아이들이 하는 네, 행사가 있어서 네. 제가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란 노래를 한번 들고 와봤어요. 한번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예,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놀고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속을 뒤져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한참 세상 사랑는 줄만 알았는데 아직 18이고 항상 예쁜 딸로 머물고 싶었지만 이미 미운 털이 바뀌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겠어 손으로 내 요새 엉킨 실뭉치를 꿰줘 다 풀어주며 괜찮다고 해서 내 맘이 놓여지지 않았는 걸 알고 들 맘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좋아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 내가 좀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넌 나보다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알라.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 엄마처럼 좋은 엄마 되는 게 내 꿈이란 걸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고. 엄마가 누구보다 나를 사랑한다는 걸. 그래서 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바로 내 꿈이란 걸.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너의 삶을 네, 이미 살아라? 이 자식이 있는 분들한테는 네. 지금 오 하고 하면서 뭔가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주는 내용이 가사가 녹아들어 있어요. 아, 진짜 눈물이 핑 도는데요. 솔직히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애기 네. 앉혀놓고 야 공부 좀 해, 공부 좀 해. 네. 예, 또 많은 아 이거 너 같으면 좀 맨날 애가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야지 뭐 이런 식의 그렇죠. 항상 그렇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전화할 때 과연 그랬나? 나도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이런 맞아요. 거 있잖아요. 잔소리하고 있으면 남편이 그래요. 예. 그냥 두라고. 당신도 안 했잖아요. 할 말은 없는데 좀 삐직 화가 나긴 하죠. 아니 내가 안 했었으니까 쟤든 잘해야 돼.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인데 뭐 여기도 가사에서도 나오지만 네. 결국은 그래 네 방식대로 네가 살아가는 거야. 다만 실패를 덜하게 시행착오를 덜 겪게만 우리가 도와줄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내가 대신 살려고 아주 작정하라고 달려드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부모가 그래요. 결국 나의 미니미로 살아라 이런 식의 나도 모르게 이야기가 많죠. 네, 정말 노래가 참 같이 듣고 싶네요 아이들하고. 네. 그리고 또 이 노래를 혼자 양희은이라고 하는 그런 가수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악동뮤지션이 네네네네. 또 이 신세대를 대표하는 그런 가수들과 함께 이렇게 했다라고 네. 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도 부담감 없이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네, 참 가슴 따뜻하게 하면서 생각하게 하는 노래네요. 아, 네, 그렇죠. 좋은 노래 소개받아서 너무 감사한데요. 아이고, 저도 감사합니다. 좋게 들어주셨으면.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 벌써. 예,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달려왔고 네. 이제 마지막 소식 제가 준비했고요. 호수 마지막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은 그 앞에서 이제 아기와 함께 걷는 소식을 이제 들으신 분은 네. 나는 혼자인데 이런 분이 계시죠. 난 아기도 없는데. 아기 없으면 못 가나요? 아기 없으면 가서 뻘쭘해요. 유모차 있어야 되니까. 네, 네. 빈 유모차 끌고 다니기도 그렇죠. 그런 분들 위해서 또 한 켠에서 네. 또 다른 이제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행사는 자기 애완견과 함께하는 또 워크예요. 네, 같이 이제 네네네. 이렇게 나가서 이제 자기 애완견과 함께 쭉 걸으면서 네. 다른 이제 자기 본인의 애완견 갖고 나온 분들하고 네. 또 이야기 나누면서 네. 쭉 산책하고 그 행사를 즐기는 또 행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네네. 네, 행사가 이미 이제 시작돼서 그 앞에 행사도 이제 이미 진행이 된 상황인데요. 네. 네, 그 뒤로 이제 행사가 또 몇 개가 이렇게 쭉 연결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가장 가깝게 있는 행사가 8월 1일 월요일 날 행사가 하나 있고 네. 8월 15일 날 월요일 날 또 행사가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 이 행사에 이제 참가하고 싶은 분은 또 요 행사 소식 찾으셔서 한번 참가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저희 홍페이지에 또 네네. 이렇게 기본 정보 올려놓을게요. 올려놓으니까 네, 그거 보시고 찾으시면 돼요. 일단은 시간이 요게 이제 저녁 때쯤으로 잡혀 있어요. 아 이거는요?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애완견을 애 없이 애완견 키우신 분들 주로 낮에 일하시기 때문이니까. 네. 아, 또 그런 배려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배려가 있는지 이제 저녁 5시 15분부터 이제 행사가 시작되는 시작이 되고요. 요것도 네. 호익 쪽이에요. 아 그쪽에서 이렇게 모임을 많이 하나 봐요. 여기 이제 그 아까도 잠깐 네, 말씀드렸죠. 아웃 앤 어바웃이라고 하는 그 그룹에서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그분들의 활동 범위에서 그렇죠. 이제 행사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것도 호익 쪽에서 진행되니까는 그쪽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애완견끼리 어떻게 보면 동호회식의 이제 어떤 그런 만남을 가질 수 네네.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만나셔서 이제 서로에 대한 정보 이렇게 나누시고요. 또 이 행사도 이제 무료로 네. 행사가 가능하니까 이제 그날 이제 자기 애완견 데리고 나와서 네. 이제 같이 참가하고 그렇게 하고 그 같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네네. 가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애완견하고 또 본인이 그냥 산책을 가는데 이렇게 무리로 같이 가면 또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요. 개들끼리도 친해지나요? 친해지죠. 상당히 친해지는 개들을 제가 많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종도 종이 달라도 서로 이제 이렇게 경계하는 그런 개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이게 금방 친해지는 그런 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저희 아이들도 이제 솔직히 그런 이런 애완 견이 네, 됐던 뭐가 됐던 엄청 싶죠. 좋아하는데 문제는 제 첫째 딸은 파충류를 좋아해요. 아, 특이한데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기 뉴질랜드 온다라고 했을 때 네. 그 뉴질랜드에 뱀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실망했겠어요. 굉장히 실망이 컸던 그래서 그런 좀 특이한 점이 있어서 다음에 혹시 뱀과 함께 산책하는 혹시 이런 행사? 제가 어릴 때 거북이하고 산책을 해봤는데 거북이하고요. 네네 키우다는 애완용 거북이. 굉장히 걸음걸이 맞추기 힘들었겠네요. 빨라요. 네. 그래요. 그 제가 이제 그 저 한국에서 용인에 살았는데요. 용인 근처에 파충류 박물관이 있었어요. 네. 그 옆에 이제 그 갈라파고스 큰 거북이 같은 거 이런 거 막 갖다 놓고 막 이런 박물관이었었는데. 거기서 제가 본 거북이는 안 빨랐었어요. 너무 커서 그렇고 작은 커서 거북이가 그런가? 생각보다 빨라요. 아. 제가 맞추긴 해야 되겠지만. 네네네네. 그 행사는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 행사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네. 네 이제 애완견 얘기 좀 드리고 했었으니까 마지막 노래는 제가 또 이것도 좀 오래된 노래긴 하지만 네. 또 경쾌하고 네. 약간의 그 제가 좋아하는 가수라 골라봤어요. 네. 또 이승환의 네. 그 프란다스에게 제가 이제 골라봤거든요. 네네. 저는 이거 노래를 마지막으로 네. 또 이제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아 벌써 마지막이에요. 그러네요. 네네. 또 네. 이렇게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보시고 또 참고하셔서 또 주말을 또 알차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일 행사도 있으니까요. 네네. 꼭 주말만은 아니고요. 주말 네. 교회 가야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한 게 많네요. 네. 그러면 이승환의 프란타스에게 들으면서 여기서 작별 인사할게요. 네. 좋은 저녁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침에 디럼 늦게 같은 아쉬움.